서신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 전체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원리, 즉 교리에 관한 부분을 다룹니다. 후반부는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교리편과 실천편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리만 나오고 실천편이 나오지 않는 바울 서신서는 없습니다. 항상 두 부분이 같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앙은 교리뿐 아니라 그 교리를 실천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만약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믿음과 삶이 분리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신약성경 중에서 야고보서에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이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에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바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교리, 즉 원리와 지혜를 주시지만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삶,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인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예배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인생을 구원하심은 애초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높이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참된 회복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인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생명으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드림입니다. 드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예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가인이 짐승의 피가 아닌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가인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제물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셨다면 구약 성경에 왜 이런 구절이 나왔겠습니까? 나는 살찜 짐승의 피에 배불렀다.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물 이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의 자랑이어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이 아침에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그 성령님 만나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